망설이니 Don't you wait no more Do it 너 망설이니 Don't you wait no more Do it 너 망설이니 Don't you wait no more Do it 너 망설이니 Don't you wait no more Don't you wait no more Don't you wait no more Don't you wait no more Don't 더 가까이 올래 전부 말을 줬다 입 모양만 개설탈 너 멈칫 원해 그린 네 팔 또 기지개만 빛는 네 눈빛이 또 마주치는 너와 나 입술 위로 휘핑 그림 먹게 해볼까 들어봐